본문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줄거리를 관통하는 이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얼만큼 기다렸는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죠. 이게 20살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응답을 받고 10년을 기다린 것과 나이가 너무나 많아져서 기다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초조했고 또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우리 집에 있는 종 아주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사라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여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 내 자식이라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그 성취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아이를 낳지요. 당장에는 아이를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아이 낳는데. 1년도 아니지. 9개월 걸렸을 거예요. 당장 결과가 나타납니다. 9개월이 걸리기도 전에 벌써 임신한 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죠. 많은 문제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건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간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큰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의 후궁으로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를 후궁으로 보내면서 바로가 많은 선물을 줬는데 그 중에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바로와 그 집안을 치시니까 바로가 다시 사례를 데리고 오면서 책망을 했고 그리고 그 주었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쫓아냈다를 추방을 했습니다. 하갈은 누군가 하면 아마도 하갈은 그 사건에서 애굽에서 얻은 바로로부터 얻은 노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노비를 지금 얻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갈이 사라의 마음에 들었고 사라의 여종으로 있다가 지금 사례는 다시 한번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대신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했다면 12장에서는 지금 16장에서는 사라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주권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가장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가 보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약속을 지연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과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게는 비록 이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불신앙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는 남편한테 자기의 여정을 줍니다.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6장의 사건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누구를 생각하게 하나 하면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담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옆에 서 있는 아내 옆에서, 하와 옆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이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15장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와 당신 사이에 난다는 거지 그냥 나를 통해서 누구하고라도 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리고는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고 4절에서는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뭐 옛날에 한국 영화 봐도 그렇고 나오잖아요. 종인데 벌써 주인의 아이를 가지니까 태도가 벌써 딱 얼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못되고 못된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잘못 골라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런 멸시함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멸시했다는 단어가요 사실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 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저주 뒤에 저주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앞에 저주는 너를 우습게 여기거나 너를 가볍게 보거나 네 믿음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저주는 진짜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어떤 사람들이 야 웃기지 마라 바로 이런 웃기지 마라가 하나님은 이것을 저주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철저하게 내가 내 주권 가운데 이룰 건데 너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도리어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 하면 아브라함한테 또 탓을 돌려요. 당신 탓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탓이고 그 다음엔 당신 탓이고 이게 뭐 태초부터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탓 그 다음에는 당신 탓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또 수동적이죠. 6절에 여보 이 하갈은 여종이 당신의 여종 당신의 손안에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학대했다고 했어요. 이 학대했다는 말은 조금 아까 15장에서 나온 말인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손이 하나님을 그러셨어요. 네 자손이 언약 세울 때 애굽에서 괴롭게 함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괴롭게 함을 당하는 노예로서 그냥 괴롭게 함을 당하는 지금 그 단어를 쓰면서 도리어 하갈을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일단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을 도입하게 되고 인간의 계산을 도입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는요 오래도록 곤란을 겪게 됩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이 돼요. 그런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더 망가진 새 망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회복의 기대가 없고 망가진 채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내의 기다림이 인간의 계산에 자리를 한번 내어주게 되면 본능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엔 다 본능의 싸움, 본성의 싸움이에요. 이 과정이 일단 진행되기 시작하면 갈등을 가지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6장을 무수하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봐도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를 봐도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고 성경은 설교하는데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하갈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하갈을 샘 곁에서 만나셨는데 그리고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고대의 근동에서 셈족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남자의 이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도 좀 그 너무나 이 무슬림 냄새가 나서 그런데 영어 이름을 질 때 이스마엘이라고 저도 뭐 좀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럴 사람 없겠죠? 근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을 때에는 굉장한 깊은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하갈한테 너 돌아가라 말씀해서 하갈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 도망갔다가 왜 돌아왔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샘 곁에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졌는데 15절에 보면은 하갈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갈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이 여자를 학대를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그 여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 하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설명 안 해도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하갈에게는 큰 은혜였습니까? 그리고는 그 샘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나 하면은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었는데 이 로이가 이 보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보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이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고통을 들으신다. 사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사라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편으로 책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처지, 너희 형편 다 아시는데 너 왜 그런 방법을 썼니? 내가 너를 아는데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데 너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너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니?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 전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보기만 해도 떠오를 텐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고 그때 그렇게 했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책망 어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갈만 들은 게 아니고 자기들도 들으신다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형편 처지 아셨다면 우리 것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처지도 아시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사라가 했어야 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는 이게 언제나 쉽지 않습니까? 뭔가 머리를 써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잡히고 뭔가 이걸 하면 이 결과가 딱 나오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까? 하갈 데려다가 애기 낳으면 되지 않느냐? 1년밖에 안 걸린다 오래 걸려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10년이 또 지날지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다 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주셨듯이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의 아들인 이삭에게 했었겠죠. 아마도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 사라는 부르짖는 대신 인간적인 계산을 취했습니다.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기다림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부르짖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도입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 걱정에 빠져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놓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경솔한 계획과 인간적인 계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란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은 다 인내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만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못 기다려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계산 속에서 당장에 드러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불신앙으로 데리고 가고 그 불신앙은 내내 꼬여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실 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슬을 깨트리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것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 더 큰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전쟁은 3차 대전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을 읽을 때 저희의 삶이 얼마나 이런 방향으로 휩쓸릴 때가 많고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선호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마침내는 배웠던 깨달았던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의 생명을 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주의 편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